50 languages. 24. 24. الموعد. 약속. 약속. هل فاتتك الحافلة؟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لقد انتظرتك لنصف ساعة. 당신은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을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ألا تحمل هاتفا جوالا؟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كن دقيقا في موعدك المرة القادمة.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خذ سيارة أجرة في المرة القادمة.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في المرة القادمة اصطحب معك مظلة ضد المطر.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غدا عندي عطلة. 저 내일 쉬는 날이에요. 저 내일 쉬는 날이에요. هل سنلتقي غدا؟ 우리 내일 만날까요? 우리 내일 만날까요? يؤسفني غدا لا يناسبني.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 안 돼요. عندك خطط لنهاية هذا الأسبوع؟ 이번 주말에 벌써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벌써 계획이 있어요? أم أنك على موعد؟ 아니면 벌써 약속이 있어요? 아니면 벌써 약속이 있어요? أقترح أن نلتقي في نهاية الأسبوع.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أترغب في القيام بنزهة؟ 우리 소풍 갈까요? 우리 소풍 갈까요? هل نذهب إلى الشاطئ؟ 우리 해변에 갈까요? 우리 해변에 갈까요? هل نذهب إلى الجبال؟ 우리 산에 갈까요? 우리 산에 갈까요? سأمر لأخذك من المكتب. 사무실에서 픽업 할게요. 사무실에서 픽업 할게요. سأمر لأخذك من المنزل. 집에서 픽업 할게요. 집에서 픽업 할게요. سأمر لأخذك من موقف الحافلات.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 할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 할게요.